이 시간에는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푸른 보도나무. Thank you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꽃 피는 이 봄날이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생의 흔적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린 승리자. 지켜선 우리 승리자 우리 이상 너림 6곡 보내드렸습니다.